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서야 날씨를 만끽하는 키위들을 도초에서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집 청소도 하고 잔디도 좀 손 좀 보고 겨울에 단단히 마음가짐을 했던 운동도 시작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팝스, 비치 보이스의 서핑과 함께 이미 마음은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서핑 USA입니다. Bushy blonde hairdo, surfing USA. You'll catch him surfing at the inside outside USA. Ventura County line, inside outside USA. Santa Cruz and inside outside USA. Australia and Caribbean, inside outside USA. All over Manhattan, inside outside USA. And down Bohemian Way, inside outside. Everybody's got surfing USA. And Airbnb's and Swans, inside, outside, USA. Pacific Palisade, inside, outside, USA. San Onofre and Sun, inside, outside, USA. Redondo Beach in LA, inside, outside, USA. All over the Hawaiian, inside, outside, USA. At Waimea Bay, inside, outside, everybody's got surfing USA. 친 김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음인데 하실 겁니다. 이 그룹 이름까지 기억하신다면 팝 음악에 도통하신 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summertime and we'll sing again. We go driving or maybe we'll settle down. If she's rich, if she's nice, bring your friends and we'll all go into town. See what you can find. If a daddy's rich, take her out for a meal. If a daddy's poor, just do what you feel. Speed along the lane, you can turn or return at 25. When the sun goes down, you can make it good and live by. When our grandpa, when our daddy, when I mean, we love everybody, but we do as we please. When the weather's fine, or go sailing in the sea. We're always happy. Last we're living, yeah, that's our philosophy. Sing along with us, dee dee dee dee dee. Da da da da da, yeah, we're happy.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망고젤리의 In the Summertime이었습니다. Summertime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죠. 70년대 중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올리비아 하세와 크리스 미참 주연의 썸머타임 킬러가 바로 그것인데요. 청순한 올리비아 하세의 모습, 그리고 70년대 젊은이들의 로망인 오토바이로 온갖 묘기를 보여주는 우리의 꽃미남 크리스 미참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성은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오락영화, 흔히 요즘 많이 쓰는 70년대 B급 킬링타임 영화라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영화 좀 안다는 매니어들조차 아마 기억을 못하리라 생각되지만 70년대 영화 매니어들에겐 이 영화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영화 아이콘 중에 하나였음은 틀림없죠. 여러분, 펄프픽션의 감독 퀀틴 타란티노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감독이 되기 전에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그 닥치는 대로 영화를 많이 그 섭렵했다고 하는데, 훗날 그가 본 그 영화들 중에서 이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이 영화를 제가 한 35년 만에 다시 봤는데 아주 어설프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 주제곡 런 앤 런입니다. Thank you. 컨트리 러버스의 음악으로 썸머타임 킬러 영화 주제곡 런 앤 런 감상하셨습니다. 당시 이 노래가 실린 OST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국내에서도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의 웃음소리를 더빙해서 해적판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해적판을 갖고 있던 우리들에겐 원곡보다 더 좋아했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간 90년대 후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식으로 사운드 트랙 앨범이 국내에 들어왔죠. 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낭만과 청춘을 기억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80년대 그러니까 8호 학번 이후 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이 영화 이 노래도 낭만과 청춘을 떠오르는데 일조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다시 보시면 채 10분도 못 보실 것 같지만 말입니다. 클로드 피노토 감독의 영화 라붐의 주제가입니다. 리얼리티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리차드 샌더슨입니다. Dream of you close. 요즘 다시 가요계에 컴백했다고 하시죠? 양수경 씨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과 번안곡을 동시에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매된 팝음악들 중에서 가장 히트한 노래 대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와는 달리 음반 판매 집계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고 음반 시장 역시 세계에선 거의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레코드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은 기획 상품을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내곤 했었는데요. 이 곡이 의외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고 일본인이면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1974년 지명길 씨가 편곡하고 이현 씨가 발표하여 국내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유튜브로 보니 작년인가요? KBS 가요 무대에 이현 씨가 출연하여 이 노래와 잘 있어요라는 노래 두 곡을 부른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목소리도 그렇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세월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두 곡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 못해요. 아름다운 일요일을 노래하는 그대와 나 헤이 헤이 나는 즐거워라. 일요일은 사랑의 날 공원길은 사랑의 길 헤이 헤이 나는 즐거워라. 'Cause I think I'll take

everything to me. "그대는 나의 외로운 기도의 보람이었죠.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내 곁을 떠난다면 외로움 속에서 슬픔만 남을 겁니다. 내 곁에 항상 있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야, 정말 상투적이고 고리타분한 가사지만 그땐 심금을 참 많이 울려준 노래였는데요. 전 이 노래 하면 대입 예비고사 81년도 영어 시험이 생각나곤 합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그 약간 81년도 영어 시험 문제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 지문이 다음 중 틀린 지문은 이라는 그런 그 사지선단 문항에서 이 노래 제목 유민의 Everything to Me가 2번인가 3번 지문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 문제 내신 분 팝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당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부지기수였는데요.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당시 신곡으로 아메리칸 탑 40에 등장하여 참 즐겨 들었던 노래 리오 세오의 More Than I Can Say와 브론디의 Tie is High 두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9년도 80년대 초 유행했던 노래를 지금 들으십니다. 노래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기억되고 간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맘때, 그러니까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면 이 노래, 엄밀히 말하면 이 경음악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시에 어린 시절 톤이라 불리우는 우리 집 개도 떠오르고요.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 제가 막내 고모 집에서 바로 윗형과 함께 이 새끼 때 가져왔는데 이 개가 참 그 영리했어요. 왜냐하면 진돗개 피가 좀 섞인 잡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갈 때도 항상 어느 선까지는 가라고 가라고 해도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쌩하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걱정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어김없이 반겨주던 우리 집 귀염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 다리를 한동안 끙끙 한동안 다쳐서 한동안 끙끙거리면서 그 집안에 있는 구들장 밑에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과 형들과 번갈아 가며 약품을 발라주면 꼭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섀도우의 연주로 아파치 오랜만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파이널 투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지막 공연에서 그 버전으로 듣는 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아파치 더 섀도우의 연주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대 흥행 수익 탑 100, 탑 100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70위권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70위권 영화들의 특징은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가 한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반갑게 순위를 보게 됩니다. 먼저 79위는 1946년도에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 해가 차지했고요. 2000년 이후의 영화는 해리포터와 파인딩 도리가 두 편이 눈에 띕니다. 이 파인딩 도리는 올해 만든 그런 만화 영화죠. 그리고 62년도에 데이빌 린이 감독한 대작 아라비아 로렌스도 눈에 띄네요. 뮤지컬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 로키, 그리고 국내에서는 완전 참패를 기록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77년도작 제3세계와의 조우도 역시 역대 흥행수익 7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큰 흥행수익을 영화사에 안겨줍니다. 오늘은 레오나드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투나잇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60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eyes, in my words, and in everything I do, nothing is but you ever. And there's nothing for me but Maria. Every sight that I see is Maria. Always you, every thought I'll ever know. Everywhere I go, you'll be. Thank you.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최승수 씨의 플립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작별을 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방송하는 골든팝스를 진행하기 위해 나름 정해진 틀 내에서 주제도 정하고 또 그에 어울리는 노래도 선곡하면서 한 편의 드라마는 아니지만 알맹이도 없으면서 장황하게 허세만 부리는 방송이 안 되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으나 능력 부족과 시간적인 부담으로 항상 방송을 마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1월에 맞이하는 첫 번째 밤입니다.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주일 계획을 세우기보단 지난 10개월을 반성하면서 남은 두 달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린 추억의 골든팝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heart goes sha-la-la-la-la.